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내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 오늘의 날씨, 전기장판 밖은 위험해.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3일만 더 지나면 벌써 12월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연말에 있을 여러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이번 한 해 알차게 보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 어쩌면 2023년이 거의 끝나가는 것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건데요.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적힌 달력 안에 랜덤 선물이 들어있어서 매일마다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여러 회사가 매년 어드벤트 캘린더를 내고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뜯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화장품, 젤리, 장난감 등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하는 어드벤트 캘린더 하나 마련하셔서 남은 한 달 두근두근 기대되는 나날을 만들어보는 거 어떠세요? 코난 그레이의 헤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취향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의 맛이 31개나 되는 것도, 유명 옷 가게의 평수가 자꾸만 커지는 것도 모두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고 개성 있기 때문이겠죠. 입맛, 옷, 향, 노래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각자만의 기호를 가지죠. 반민초단, 빵순이, 찍먹 부먹같이 새로 생겨난 신조어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취향을 쉽게 표현하려고 탄생한 말들인 것만 봐도 우리는 서로의 취향에 아주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문득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졌어요. 내가 씹자마자 뱉고 싶어지는 이 맛이 누구에겐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고, 나에게 소음으로 느껴지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겐 심금을 울리는 명작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취향에 있어서는 맞고 틀린 게 없는 만큼 서로의 취향을 더 신경 쓰고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좋은 걸 뭐 어떡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것은 당연한데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취향이 변하는 건 역시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고작 몇 년 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랑하는 것이 된 경험 있으시죠? 저한테는 어떤 것이 그렇냐면요. 바로 스포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모두 스포츠를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유일하게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경기가 열리면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서 중계를 지켜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전뚱한 얼굴로 묵묵히 치킨만 먹고 일어나 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유전의 힘은 못 이기는 걸까요? 몇 년 전부터 저까지 스포츠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완전체 가족이 되었답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게 인생의 묘미 아닐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All Too Well. 보니 내가 취향을 만드는 건지 취향이 나를 만드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삶에 있어서 취향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내 가장 친한 친구들, 내 진로처럼 날 둘러싼 모든 게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께 말을 건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로 끝이 날 수요일의 마지막 날저기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봤던 시 들려드리며 마칠게요. 세상엔 지금 햇볕이 지천으로 놀고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사람아 사람아 젖어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햇볕에 내어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놀고 있는 햇볕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 아깝다 한다. 제 날저기를 주우신 소중한 여러분, 오늘도 보송보송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이번 날저기도 덮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을 책임졌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하지민쌤. UBS